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다시 봐도 이별이더라. 하도 순간을 넘어갔고 두 다리는 풀려버렸고 문득 스친 네 얼굴 생각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엎질러진 물에 난 젖은 채로 꼼짝 못하고 그저 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. 분명 나는 꿈을 꾼 거다. 눈 떠보니 별이더라. 그저 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. 정말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.